지나가는 여대생을 붙잡아놓고 살며시 사랑 얘기 들려줬더니 얼굴을 붉히며 뒤돌아서서 살며시 내 손을 잡아주더라. 오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? 야야야야 리쌍 브루스 리쌍 브루스 한 번만 더 합시다. 아니 됩니다. 만약에 아새끼가 태어나면은 당신은 촛도 아닌 연예인이고 나는야 발랑 까진 여대생이죠. 이게 뭐예요? 헤이야야야야 리쌍 브루스 헤이 리쌍 브루스